연극 붉은 눈이 내린다 공연이 14일부터 황해북도의 사리원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작한 연극은 사생결단의 의지와 자립자강의 위력으로 주최철 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조선노동당의 용도를 쇳물증산 성과로 받들어 나가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기풍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